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3월 29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의 날씨를 정의한다면 지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딱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피크닉을 떠나고 싶어요. 맑고 청량한 오늘의 하늘을 한번 봐봐요.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않나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서울 피크닉 장소를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서울숲인데요. 서울숲은 곧 필 튤립과 함께 피크닉을 한다면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공원인데요. 배경에 수북히 핀 벚꽃과 함께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시고 피크닉도 가고 인생샷도 건지는 일석이조의 장소. 다들 어떠신가요? 이쯤에서 저는 아, 이런 곳은 연인이랑 함께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다들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신가요? 아,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요술램프를 준비했습니다. 신비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누군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이 애니메이션. 다들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메나마스드와 나오미 스콧의 A Whole New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Me. 맞아요. 오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소개할 영화는 바로 알라딘입니다. 저는 원작이랑 실사와 영화 두 편 다 시청하였는데요. 그중 2019년 5월 23일 날 개봉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더욱 기억에 남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알라딘의 제작 과정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알라딘은 2017년 2월 캐스팅을 위한 공고가 올라옵니다. 제작자인 댄 리는 캐스팅을 선정하는데 화이트워싱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죠.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는 18세에서 25세의 서와 남아시계 배우를 모집 중이며 17년 7월부터 18년 1월까지 총 6개월간 영국에서 촬영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지니 역의 캐스팅이 먼저 진행되어 17년 4월 윌 스미스가 이에 캐스팅이 되었음이 알려진 후였죠. 알라딘 역을 맡을 배우를 찾기 위해 2,000명이 넘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았지만 배역에 적합한 노래와 연기에 능숙한 중동계나 인도계 남자 배우를 찾지 못해 큰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스민 역에는 나오미 스콧과 인도계 배우 타라 스타리아가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자스민 역을 캐스팅하기 전에 알라딘 역을 맡은 남자 배우와의 호흡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자스민 역도 확정되지 못하였고 뒤이은 제작 일정도 지연되었죠. 이후 알라딘 역의 최종 후보가 선정되었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자 디즈니 관계자들은 이전 오디션 테이프들을 다시 돌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스팅 과정부터 험난한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이라이트의 데이드림.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끝이란 내 맘과는 상관없이 나곤 해. I'm trouble 점점 더 잿빛으로 변하고 있는 걸 날 좀 잡아줘. 고독한 밤이 나를 감싸오는 걸. 손을 뻗어 소리쳐봐도 타지 않는 너인데 느껴지지 않아. I'm so lost. 꿈을 꿔 daydream Monday. 펼쳐지는 드라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널 타일러. 남은 감정이라는 게 심장에 넘쳐 흐를 듯해 온몸에 울리는 네 목소리. 손을 뻗어 소리쳐봐도 타지 않는 너인데 느껴지지 않아. I'm so lost. 꿈을 꿔 daydream Monday. 이렇게 4개월간의 기나긴 캐스팅 작업 끝에 2017년 7월 디즈니 엑스포에서 확정된 주연 배우들의 캐스팅이 발표되었습니다. 알라딘 역에는 메나 마스두가, 자스민 역에는 나오미 스콧이 캐스팅되었음이 알려졌죠. 알라딘 역의 메나 마스두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배우로 원작에서 지니 역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가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펼친 연기를 보고 배우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2017년 9월 6일 윌 스미스의 SNS에 촬영의 시작을 알리는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알라딘, 자스민, 지니 자파 역을 맡은 주연 배우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으며 촬영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죠. 촬영은 영국의 롱크로스 스튜디오와 요르단의 와디럼 사막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CG 기술이 들어감을 알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메나마스두는 인스타그램에 거대한 클래퍼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촬영의 종료를 알립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여정이었고 내년에 영화가 개봉되는 것이 매우 기대된다며 함께한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했죠. 이렇게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열정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 영화를 다시 한번 감상하였을 때 더욱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오늘은 늘 하던 줄거리 소개 대신 알라딘 원작과 다른 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등장인물인데요. 자스민의 시녀로 등장하는 달리아는 애니메이션에는 없었던 실사판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자스민과는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닌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연애 상담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사이죠. 시종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공주의 직속인 만큼 궁인들 내에서도 직책이 상당히 높은 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는 달리아는 다른 시종들에 비해 차림이 훨씬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스민이 알라딘 앞에서 자기는 시종이고 달리아 쪽이 공주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때 믿을 정도라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아그라바 궁정에서는 공주 직속 시녀가 일반 시녀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인 듯 통해 보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유럽 궁정의 경우 왕비나 공주 같은 왕족의 시녀는 나름 한끗바라는 귀족가의 여성이 맡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지니가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자 앞으로는 거절하는 척하다, 뒤에서는 몰래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작중에서 지니와 썸을 타는데요. 사실 이 복선 영화,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처음 노래 부르는 부부, 두 명의 부부가 누구인지 꼭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달리아의 이름도 공주의 이름인 자스민과 마찬가지로 꽃 중 하나이죠. 애쉬 아일랜드의 이클립스. 캐스팅됨에 따라 등장인물의 외모도 많이 변하였는데요. 원작에서 미성년자였던 알라딘과 자스민은 성인인 미나와 나오미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원작에 비해 외모가 상당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본래 술탄은 키 작고 뚱뚱하고 약간 무능력한 할아버지 디자인이었으나 실사에선 네이비드 네가반 덕분에 적당한 체격에 훨씬 더 위엄있는 미노년으로 변화했죠. 게다가 지니는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먼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윌 스미스가 이를 맡아 멋진 몸매를 가진 미남 지니로 나오고 자파는 본래 마른 체격의 공인 추남의 이미지였지만 마르한 덕에 건장한 미중년으로 바뀌었죠. 자파는 특히 본래 애니메이션보다 잘생기고 선한 캐릭터로 캐스팅되어 자파의 못된 성격만큼 얄밉지 않다는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자파의 캐릭터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작에서는 교활한 정치가와 마법사라는 이미지뿐이었지만 영화에서는 지팡이로 술탄을 조종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가라는 특성이 강화되고 이인자 콤플렉스가 있는 인물로 묘사되죠. 게다가 과거에는 알라딘과 같은 좀도둑이었다가 복수와 노력 끝에 재상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묘사가 존재합니다. 성.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올라가도 좋아 저 빛에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보고 또 봐도 난 자꾸만 보고 싶어서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올라가도 좋아 저 빛에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이렇게 동심찾기 다섯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역시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는 그와 비교하며 분석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구성이 워낙 탄탄하게 있어 원작을 이미 본 저 또한 이러한 점들이 변했는지 캐치하지 못하였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시청하면서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실사한 애니메이션 중 알라딘을 가장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강추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소확행이 되었길 바라며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